있었잖아. 내가 여기 있는데 네 앞에 있는데 모른 채 스치고 지나가고 멍든 심장에 새겨진 이름은 가시가 되었지. 바람에 실려와 미친 듯이 나를 흔들잖아. 떠나던 모습에 흐르던 눈물이 널 많이 사랑했었나봐. 아픈 상처 하나 감싸주지 못해 상처.